나 어떡해 너가 잘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떡해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너도 몰래 다짐해도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라 그 말을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라 그 말을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